Walking on the road, now my nine-inch story. Don't take me back the time, cause some cheating could tell. 돌아간 야, 쉽게 물들던 그날. 어둠이 아파 빛이야 해달려가. 한쪽 마음이 시린 이유가 괜한 욕심이 나를 외롭게 해서인가. 멍하니 눈을 놓아봐. 깊게 내쉬어봐 숨을.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 속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위를 또 그쳐 난 걸어가. I swear 나에게 말하네. 다 지나갈 거야 지금의 나. 수밖에 없었던.